Do it, come with me. 저따라서 내 손 잡아줘. Come on. No. 오늘 바지가 왠지 많이 짧지 않아. 그래도 밤엔 아직 조금 춥지 않아. 뭐 그게 싫다는 건 아니고 가리란 건 아니고 그냥 자꾸 눈이 가잖아. 이 도로 위에 차도 하나 없잖아. 우린 너라고 다들 사라져줬잖아. Yeah. 오늘은 내 맘 숨기지 마. 하고픈 대로 해. 그래도 되지 않아. Baby.